자전거와 바둑이. 자전거와 바둑이 1972년 초겨울 어느 날 우리 집 앞 골목길 흙투성이 집 이름께 내가 붙여준 언제부턴가 내 빨간 새발 자전걸 참 좋아도 했지요. 골목길 따라 학교 앞까지 우리 형 만나러 신호등 두 개 건너 지나 교문 앞 돌담길 따라서 어린 나의 시절에 소중한 만남을 알게 해준 너 비꾸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 따뜻한 내 어린 추억 불러보는 것 따뜻한 내 어린 추억 때문이야.